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에 실려오는 애국의 노래. 노래가 울립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해 조국 강산을 훌륭히 가꾸어 주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탐없는 감사의 정과 함께 이 땅을 푸른 숲 설레이는 사회주의 손경으로 꾸려나갈 불타는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용도를 더 높이 받들어갈 우리 천만 국민의 마음을 담아선가 내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립니다. 이어가는 노래의 선율을 되새겨보느라면 우리의 눈앞에는 조치 35, 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오르시어 저국강산의 푸른숲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이 안겨옵니다. 항일의 나날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대원들과 함께 그려보시며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계시던 모란봉이었건만 해방 후 백두산 민들의 눈앞에 안겨든 것은 여지없이 볼고숭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무참히 짓이겨진 모란봉을 가슴 아픈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전에는 모란봉의 나무가 많았다고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모란봉의 나무를 난벌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무와 꽃들도 많이 심어 모란봉을 평양 시민들의 훌륭한 문화 휴식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해방된 조국 땅을 푸른 숲으로 뒤덮을 웅디한 설계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이듬해 봄날에도 문수봉에 오르시어 친히 나무를 심으시며 이 땅의 뿌리내를 애오린 나무에 지극한 마음을 기울이신 어버이 수령님.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하의 나날에도 친히 수삼나무를 애지중지 키우신 어버이 수령님의 업적은 오늘도 천만 국민의 가슴을 애국으로 불타게 합니다. 인민의 무릉도 가꾸시는 한평생 바치신 그 사람 우려 있는 나무요 고난을 이겨내 손군의 대지에 너와 함께 애국의 마음 무송하리라 아슬피요 내 조국 숲이요 푸르러 설레라 노래와 더불어 우리는 저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의 나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산림조성을 잘해서 후대들에게 좋은 산을 넘겨주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며 수정이 좋은 나무들로 무성한 숲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일꾼들을 일깨워주신 위대한 장군.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숲은 아름다운 조국의 상징이며 우선만대 번영의 미천이었습니다. 현재지도 얘기를 해서 나무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찾아들어 지저귀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우리 장군님 숲속에서 들려오는 뽁국새 소리를 그처럼 유종하게 들었으며 숲을 무성하게 갖고 놓으니 온갖 새들이 날아와 지저귰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감동에 겨워 교시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살구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을 보시고도 살구나무 동네 감나무 중대라고 민족의 향취를 담아 정답게 불러주시었으니 군인들이 심은 나무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저 나무들을 심고 가꾼 주인공들을 생각하듯이 먼 훗날 우리 후대들도 병사들이 이 땅에 남긴 애국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군대의 조국에와 빛나는 위원을 추억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당부 노래와 더불어 더욱 뜨거이 안겨옵니다. 수강산 내 나라의 푸른 숲이 솔리니 온갖 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절세비인들의 숭고하고 열렬한 사랑과 애국 헌신은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최고 종화로 봄빛 넘친 내 조국 강산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체 101 2012년 식수절에 언완 인민군 부대를 찾으시어 오늘은 해방 직후 백두산 3대 장군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어 조국의 용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역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나무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과 어버이 장군님의 현지도 표식비가 자리잡고 있는 곳에 정성껏 심으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는 식수사업을 존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과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 손경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조체 104 2015년 2월 어느 날에는 일꾼들에게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 심기 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날인 식수절을 맞이하게 된다고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리마할 때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시련을 위해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는 후대들에게 볼고승이산 흑산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솔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야는 원수님. 우리 조국 산천을 아름답게 가꾸고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내실 불타는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의 경야는 원수님 이처럼 뜨겁게 강조하셨으니 위대한 애국의 호소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 강산을 세세연연 푸르고 아름답고 풍요하게 갖고 갈 불타는 일념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우리의 천만 국민 모두가 너도 나도 한마음 한뜻으로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리마 과소나하기 위한 애국의 자욱을 조국 산천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강산 내 나라의 푸른 숲이 솔리니 온갖 새를 날아들며 노래 부르니 그렇습니다. 내 나라의 풀한 복이 나무 한 그루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최고령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조국 강사는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될 것이니 후손 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살림을 들여가는 인민의 노래와 더불어 구름 위엔 찬미가 날고 몽란 꽃핀 이 강산에서 인민은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푸른 숲에 실려오는 애국의 노래,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